너 덕분이야 툭 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안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쁜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마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아니야 너는 날 이해 못해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Baby I'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걸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힘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'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찾는 게 더 익숙해 우린 함께 있지만 같이 걷질 않잖아 외로움과 괴로움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넌 왜 자꾸 다르게만 적으려 하는 건지 Baby I'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같아요. Baby, I'm so lonely, so lonely.